여섯 개의 종 더 커져가는 희미하지만 밝은 조명들 그 아래 서 있는 여섯 개의 조각 Right on, right on 스티르 같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이나 그 시선들로 우릴 더욱더 비춰줘 환하게 웃는 얼굴 뒤에 슬픔과 절망이 아닌 더 밝은 미소가의 길을 This time is you 난 너여야만 해 I promise you 변하지 않아